천하무도한 정치군사적 도발로 처리될 것은 최종적 파멸로 이어질 무자비한 핵세력뿐이다.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 최근 우리의 핵탄두 폭발 시험을 걸고 감행되는 적대 세력들의 극악무도한 특대용 도발 광란으로 조선반도 정세는 각일각 최악의 폭발 직전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은 마치 워싱턴이나 서울의 한복판에 핵탄이 떨어지기나 한 것처럼 법석 고화되면서 요인을 내세워 그 무슨 언론 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북의 숨통을 완전히 막기 위한 고강도 제재를 취하겠다고 떠들어대는 한편 우리에 대한 선제적인 군사적 타격까지 공언하며 위협과 공갈의 도수를 극대화하고 있다. 그 맨 앞장에서 미친 게 무리마냥 지랄 발광하고 있는 것이 박근혜 역적회담이다. 우리의 행대성에 혼비백산하여 해외 구걸 행각도 채 마치지 못하고 허겁지겁 청와대로 돌아온 박근혜 역도는 매일같이 역겨운 모의판을 벌려놓고 감히 우리의 최고 존엄을 악랄하게 걸거드는가 하면 국가 비상사태 선포니 확고한 보복응징 태세니 하는 히스테리적 발작으로 졸개들을 무모한 반공화국 도발에 내몰고 있다. 괴뢰 군부깡패들은 지금 우리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그 무슨 삼축 타격 체계 수립 계획과 대량 응징 보복 작전 계획이라는 것까지 공개하며 북 수뇌부를 완전히 초토화하겠다느니 평양을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만들겠다느니 하는 호전적인 망발까지 거리낌 없이 제치되고 있다. 사태의 엄중성은 이러한 특대용 도발 계획이 이미 실행 단계에 옮겨지고 있다는 데 있다. 괴뢰 패당은 미국과 야합하여 B-52와 B-1B, B-2 핵전략 폭격기 피운대들과 핵잠수함을 비롯한 핵전략 자산을 남조선과 그 주변 지역에 전개하고 10월 중순부터는 미 핵항공모함 로날드 레가노를 주축으로 하는 핵항공모함 타격 전단까지 조선 서해와 남해에 끌어들여 우리 수뇌부를 정밀 타격하는 연합훈련을 감행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온갖 짓돌리는 특대용 군사적 도발망동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는 화산처럼 폭발하고 있으며 천백비로 무자비하게 보복할 징벌 의지는 하늘 끝에 닿고 있다. 우리가 지금껏 국가 핵무력 강화를 위한 중대 조치들을 다계단으로 연속 취해온 것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에 의한 전대미문의 정치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정정당당한 선택이었다. 이번에 우리가 핵무기 병기화의 가장 높은 단계인 핵탄두 폭발 시험을 단행한 것도 제재 붕괴와 수뇌부 제거를 공공연한 목표로 하여 감행되는 미국과 괴뢰 패당의 반공화국 압살 책동이 더는 용납할 수 없는 최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우리도 하여금 겉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핵무력의 최종 완성을 위한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도민 미국과 괴뢰 패당을 비롯한 추종 세력들은 오늘의 극적인 사태 발전 앞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핵탄두 폭발 시험 성공을 두고 마치 마른 하늘에 생벼락이나 맞은 듯이 길길이 날뛰며 천하무도한 도발망동에 광분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모두 불쑥한 날강도 짓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우리 천만국민은 우리 사상, 우리 제도를 부정하고 끝까지 말살하려고 온갖 못된 짓을 다하다 못해 감히 우리의 생명이고 존엄인 혁명의 수뇌부까지 무엄하게 걸고대는 불구대 선의 원수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으로 치를 떨고 있다. 우리 노동계급은 감히 태양을 향해 삿대질을 해야 되는 박근혜 뇌원을 쇠장대로 찌고 이글거리는 전체철 용광로에 쳐놓겠다고 떨치나서고 있으며 사회주의 협동벌의 농민들은 시포론 난날로 만거역적의 목을 쏙뚝 베어 관계용 수수지에 쳐놓겠다고 벼르고 있다. 피 끓는 우리 청년들은 당장이라도 청와대에 달려가 원수들의 더러운 몸뚱아리에 복수의 총창을 쳐받겠다고 외치고 있으며, 화성 포병들을 비롯한 인민군 장병들은 도발의 본거지들의 즉시적인 핵타격을 가하여 우리 혁명무력의 본때를 보여주자고 산악같이 일도서고 있다. 악랄한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고안자이고 집행자인 미국과 그에 덩달아 춤추는 일본을 비롯한 어중이 떠중이들, 공정성을 잃고 정의를 짓밟으며 줏대없이 놀아대고 있는 요일에 대한 우리민의 분노도 하늘에 닿고 있다. 사태는 험악하게 번지지고 있으며 말로서는 수습하기 어려운 마지막 한계점을 넘고 있다.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수호를 기본 사명으로 하고 있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이 시각 보류와 추호도 타협할 줄 모르는 전체 조선인민의 정의로운 입장과 의지를 대변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세계를 이어오며 반공화국 제재와 압살, 침략과 전쟁 책동에 미쳐 날뛰는 극악무도한 도발자들을 이미 순간에 마음먹은 대로 타격하고 시도 없이 짓뭉개버릴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우리 공화국이 질 것은 다 지고 국가 핵무력 완성을 위한 최종 관문까지 통과한 오늘에 와서까지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며 힘으로 압살해보겠다고 덤벼드는 것이야말로 서풀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것이나 다름없는 자멸적 망동이다. 박근혜 폐당과 괴뢰군부 호전광들은 어제와 근본적으로 달라진 눈앞의 상대를 똑바로 보아야 하며 미국이나 일본을 등대고 미련하게 놀아대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이미 기울어진 기둥이며 일본은 침몰하는 섬나라이다. 미제와 그 추종 세력들이 그 무슨 제재 풍경과 평양 석권을 노린 잠수작전에 진입하려는 사소한 징후라도 보인다면 그것은 비록 우리가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핵탄두를 만장약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 부대들에 대한 즉시적인 발사 명령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진짜 전쟁 맛, 불맛이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한 채 감히 평양 초토하니 뭐니하고 재처되는 박근혜는 잘못 놀린 세치 혀로 불러들인 우리 핵탄두가 서울을 순식간에 불바다로 만들고 초토화할 수 있다는 몸서리치는 진실을 고통스러워도 인정해야 한다. 아무리 박근혜가 미국을 한예비처럼 떠받든다고 해도 그들이 입버릇처럼 외우는 핵우산은 이미 우리의 핵보금 앞에 맥을 추지 못하게 되어 있다. 더욱이 영도 폐기된 주구 따위나 건져주겠다고 목숨 내댈 상전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해덤비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어떤 제재도 도발도 압박도 우리의 당당한 핵 보유국 지위를 허물 수 없으며 천안부도한 정치군사적 도발로 처리할 것이란 최종적 파멸로 이어질 무자비한 핵 세례뿐이다. 우리의 국가 핵무력은 나라의 최고 존엄과 이익을 보위하고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사명을 다할 것이며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적극 기여할 것이다. 주체 105, 2016년 9월 13일 평양.